alone and bound. Let's fuck, girl. Let's fuck, girl. Boom, yo, girl. Put your alone and bound. Let's fuck, girl. Hold up, 냉탕성 Beep, boom, 변대는 분위기 충족되지 충전되는 에너지 흐르는 치킨 너의 머리 옆에 무릎발까지 느껴도 고풀리지 천호천호 yeah that's my jam 매년 감기처럼 내가 유행하지 작년 거보다는 홀독해 Hope we can't show to do six Welcome to the jungle yeah we going in 몰려다녀 우린 all play air thing 패거리 넌 쟤나 간지 난 나가는 곳마다 갱파 흘리기 지금 집에 들어가기 낚시 After party 이제 turn it up 봉을 타고 내려와 악마처럼 간지 챙겨 like 홍진경 길지 Boom girl girl Put your own down Let's fire girl Let's fire girl Boom girl girl Put your own down Let's fire girl Let's fire girl Boom girl girl Boom girl girl Boom girl girl Boom girl Boom girl girl Boom girl Let's fight 이건 그냥 노래니까 리듬 호라 Welcome to K-Town 이번에 모든 하지 매일 마실 때 니하오 봉주르 술은 두 손으로 받아 어른들과 술을 마실 때 하지만 오늘은 거기를 거하고 마셔도 돼 옷차림새 신경 쓰지 마 쟤는 축구 유니폼을 입었잖아 기죽을 별은 체리 누나보다 나쁜 애가 없지 눈 맞으면 눈손 합치 For the world처럼 터지는 사이클 근데 안해 하지만 포스 춤을 춰 그냥 어해 물이 터져 마치 거해 할 시간이 없어 속에 덤벼지 말고 그리 대신 끌어오니까 손으로 오케이 Boom girl girl Put your loan and buy Let's fuck girl Let's fuck girl Boom girl girl Put your loan and buy Let's fuck girl Let's fuck girl Boom girl girl Boom girl girl Boom girl girl Boom girl Boom girl girl Yeah, 밤을 새워 가자 Hong Kong Get on a plane All that time like King Kong It's far away Oh no no, take no photo Oh no no Boom, bro, let's go loco Yes 밤을 새워 가자